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을 내보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송환입니다. 네, 이틀째 삼성그룹에 관련된 이슈가 뭐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보통주를 어제 이어서 뭐 우선주가 시장을 완전 리드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어제 또 오후랑 저녁 때부터 나오면서 뭐 오늘 아침까지 모든 경제면에서 뭐 장악하고 있는 삼성과 롯데 빅딜 이런 것이 이어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보면 또 롯데 관련된 주식들 별로 좋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고요. 롯데케미칼은 10%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별 영향이 없었는데요. 네네. 이틀째 이게 삼성그룹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그 밖에 무슨 여지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많은 상대방에 있는 것들, 코스닥 이런 것들이라 중소형 주식들이 다 밀려나가는 모습.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좀 강한 테마는 뭐 저희도 충분히 얘기했지만은요. 이렇게까지 오늘 또 점상강까지 간지 몰랐는데. 여하튼 네. 중국에서 1인 가구, 그러니까 한 명만 나는 거를 이제 포기했죠. 두 명까지 네. 날 수 있게 해줬는데 그에 따라 영향 어찌 됐건 간에 오늘 상한가까지 제로투세븐이 거의 아침에 시작하면서 바로 상한가더라고. 지금도 들락날락하고 있고요. 아가방이 11%, 보령이 14%까지 올라갔나. 하여튼 그런 강세들 이어진 건 유아 관련품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 정도가 시장의 특징이 됐고 나머지는 다 큰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두 시간 됐는데 좀 파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외국인에 대한 그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수 진행이 네네. 되고 있고요.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시장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수 개수에 대한 쪽이 지금 4만 5천 계약을 넘어가서 네. 과연 이제 그 사상 이제 조금만 더 많이 매수가 진행이 되면은 외국인의 사상 최대 매수 계약 개수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쪽이 이슈가 네.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시각에 대한 쪽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쪽에 네. 대한 쪽으로 결정되고 나서 큰 변화는 없지만 종목별로는 중소형주가 좀 깨져 내려가는 이런 형태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래소에서는 은행주하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이제 임박해 있다 보니까 네. 뭐 임상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은행주가 뭐 강보합권 1% 2%대 상승, 그다음에 자동차 그 환율에 대한 상승이 때문에 자동차가 최근에 또 이제 반등을 주는 네.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는 그 삼성그룹의 그 화학 계열사 전부 다 이제 롯데도 넘기겠다. 근데 이제 롯데는 그것이 그러면은 비싼 게 아니니라는 것 때문에 롯데가 10% 넘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그 아버지나 네. 할아버지, 아버님의 허가를 받았고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난 고민인데. 네, 그리고 또 더 네.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삼성 그룹주들도 또 같이 삼성 SDI, 삼성 정밀화학도 모두 네. 급락에 대한 쪽으로 전개되고 네.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5%, 그다음에 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6%, 그리고 네. 또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또 10%가 넘는 그런 급락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그 고런 삼성그룹이나 롯데 그 관련 문제는 잠시 후에 또 우리 다 초대 손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고요. 일단 네. 관심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뭐 미국에서도 한 이슈는 맞아요. 뭐 어저께 네. 홍콩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얘기 잠깐 하고 나서 초대 손님을 할 텐데요. 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게 된 거 그 얘기 좀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오중전에 대한 쪽에서 이제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쪽이 이제 폐지가 됐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는 가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중국 쪽에서 매출을 올렸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떤 뭐 퀀텀 점프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가방이나 보령은 일단 기대감에 대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실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인터넷 나인망에 대한 쪽을 통해서 네. 지금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에 대한 쪽이 가장 강한 강세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화면을 제가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월스트리트 장 좀 잡아서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보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게 월스트리트는 오늘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이나가 그 한자리 정책을 포기했다. 그래서 35년 된 거고요. 35년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얘기 나오는데요. 뭐 지금 사진도 나오고 영상 보이고 나는데요. 보면 여기 보면 딱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 이게 상당히 긴게나는데 요 사진 오늘 히트입니다. 요 사진. 이게 뭐 애가 째려보고 있잖아요. 애가 인생의 이 내용을 보시면 애 삶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네네. 그래서 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35년 동안에 어보션이 그러니까 그 낙태한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거든요. 공식적으로만. 네. 그래서 시간당 1,500명이 낙태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보면 조사를 해보면 그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더 낫겠냐고 물어보면 한 17% 정도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17% 정도가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거가 있는데요. 더 낫겠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딱 이거 보세요. 예, 이 말이 답니다. For a second child, my answer is no가 세 개예요. No.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수빈이 생각나네요. No. 뭐야? 아닙니다. 하수빈? 네. 가수가 있었어? 네네. 이 노노노가 지금 정답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거 뭐 it doesn't matter. What the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대응간에 상관없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네. 중국도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뭐 애두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교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얼마만큼 네. 매출 있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어제 그제 홍콩에서 그런 홍콩 주식도 올라갔고요. 센첼에서 유아 관련 주식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지금 뭐가 지금 최고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화면을요. 네. 그 앙파밀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아기가 벌써 이제 그거 떴으니까 이제 우리는. 네, 잘...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아까 아침에 방송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유아용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제 화면 네. 좀 잡으세요. 제 화면요. 이 화면. 예, 네, 뷰 페이지 화면 나오나? 이 뷰 이미지 화면 더 커지나? 이게 보세요. 예, 그래서 보면, 앙파밀 있잖아요, 요거. 이거 있죠, 이거. 앙파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모르세요? 이거 많이 젊은 분, 우리 엄마들, 우리나라 사람들 직구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보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유아용품, 그 분유도 있고요. 유아식이라 그러나? 네네. 예, 근데 이게 미드 잔슨이라는 회사예요. 네네. 근데 이게 3분의 1 정도, 매출이 3분의 1 정도 가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거가 오늘도 한 3% 올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매출이 있는 거야, 이 회사가. 그리고 이름은 예전에 보면 한때 저희 애 키울 때가 함께 뭐 시밀락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시밀락이 분위기 어쩌고저쩌고 바뀌어갖고 회사가 주인이 뭐 에버트 랩이라고 바뀌었어요. 주인이요. 그래서 거기다 1.5% 정도 오른 게 다예요, 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관련, 이 관련주로 보면 최고로 쓰는 게 앙팡이에요, 앙팡. 앙팡, 네. 그 안팡 뭐 메일이라고 있어요. 안메일이라고도 있고, 엠메일이라고 엄마들 아실 텐데요. 그게 지금 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주는 미드 존슨. 이게 아마 이따 나중에 오늘 또 장우석 전문가면 아실 텐데, 그 회사를요. 그래서 3% 올라갔으니까 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이렇게 보면 감사합니다죠. 네. 제로토 쓰면은 이제 저희 이제 기운 주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땡큐다, 땡큐. 땡큐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바로 우리 손님 오셨으니까 다음 코너 들어가죠. 네. 종목설전입니다. 종목설전의 주인공. 금요일날 주인공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궁금합니다. 네. 과연 이슈를 네.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그렇죠. 김종혁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예고를 했어요. 뭐 이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궁금해요. 삼성그룹 어저께 자사주 이어서 삼성그룹의 석유화학 분야 롯데한테 앵겨왔잖아요. 롯데는 감사합니다 받아갔는데요. 이 얘기 좀 풀어주세요. 네. 이틀째 삼성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시사점을 따져볼 때 네. 이게 지금 삼성과 롯데로 끝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이런 형태의 네. 매매가 나타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저성장, 글로벌 저성장이 한동안 이어진다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을 거고요. 그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돈을 쏟아부어 봤는데 물론 안 쏟아부었으면 더 큰 위기가 왔으니까 쏟아부은 거겠지만 쏟아부어 봤는데 실제로 경기의 부양이 굉장히 미미하고 네. 실제로 유럽은 돈을 쏟아부는데도 통화 성수가 떨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견되는 등 굉장히 투자를 꺼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래는 바로 M&A입니다. 그렇죠. 네, M&A의 특성을 보시면 이 글로벌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하고 M&A를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대형화고요. 네. 두 번째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처럼 그냥 영역을 넓히기보다는 점유율을 늘리거나 네.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정확하게 지금 타겟팅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이자와 엘러간의 합병 소식이 나왔는데 글로벌 제1의 제약사로 올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용품 세계 최고의 대 M&A라는 거죠? 올해 안에. 예, 그렇죠. 올해 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존슨앤존슨처럼 생활용품까지 팔고 있는데 매출을 이길 정도의 규모로 이제 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역으로 뒤집으면 우리나라 바이오가 과연 이렇게 커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도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이거 뭐 얘기하는 게 너무 넓어지니까 어쨌든 네.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삼성과 롯데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배하는 그 자신들의 지분을 넓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주주환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각 그룹끼리 서로 강한 부분은 밀어주고 그렇죠. 약한 부분은 또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그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얘기 오늘 해당 기업들의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 전체적인 큰 맥락에선 잡아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삼성의 노림수와 롯데의 노림수? 요걸 좀 풀어주세요. 네, 일단 삼성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사업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금 마련해서 뭘 할 거냐. 결국은 이재용의 부족한 이 지배 영역을 넓히는 데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SDS랑 합병해서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간단한 시나리오는 실제로 지배구조와 관련 없는 기업들을 전부 팔아서 네. 그 현금을 기반으로 이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지배권을 높여버리면 네. 삼성그룹을 이재용 회장은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바이오, 전자, 그리고 이 금융 쪽 이런 네. 쪽의 지배력만 넓혀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지금 삼성 SDI를 포함한 화학 부분을 판다고 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과 네. 삼성 물산이 아니라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음 타겟은 뻔한 거 중공업 엔지니어링도 버릴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거 뭐 아주 좋은 가격에 버리긴 어려울 것 같고 네. 결국 뭐 싼 가격에 팔 건데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떨어졌을 때 삼성테크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투자자들이 이미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기 때문에 네. 삼성 이름이 떨어져 나갈 만한 기업들까지 지금 모두 덜덜 떨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 롯데도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본 쪽은 지금 신동주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고 네. 한국은 또 신동빈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 매출은 신동빈 부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또 뭐를 해야 되느냐. 호텔 롯데로 모든 걸 몰아서 지배권을 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산업의 분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유통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8:2 정도의 비율로 유통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를 화학을 사서 화학을 더 키움으로써 균형은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는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에 신동빈의 힘을 더 실어줌으로써 아무리 뭐 일본 광연사에서 치고 들어오더라도 네.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제3세의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주주환원 정책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기관들에게 배당 더 주고 나에게 배당 더 주는 정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대 수혜자 누굽니까? 최대 주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네. 결국은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각 기업들이 이제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네. 서로 빅딜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오늘 삼성 이제 롯데에게 넘기는 그 기업들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조 넘게 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삼성 SDI 케미칼 부분, 삼성 정밀화학. 그런데 이익은 안 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나마 이익이 잘 나는 삼성 BP는 왜 끼워줬을까요? 이런 패키지가 없으면 안 사간다라는 거죠. 그나마 좀 깍두기네 깍두기. 아니 깍두기긴 하지만 이게 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이익률 10% 네. 이상 나는 화학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패키지의 판매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삼성이 지금 테크인 버렸고 그다음에 화학 부분 모두 떨궈냈고 네. 그다음 만약에 이제 일부 건설과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까지 띄어낸다면 네. 그럼 결국은 삼성은 뭘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앞으로 삼성의 지주회사 그리고 삼성의 최대 사업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롯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롯데는 그럼 과연 누가 지주회사 역할을 할 거냐라는 부분과 네. 그리고 롯데 내에서 이 롯데의 지주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즉 네. 신동빈 지분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이 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롯데는 뭐 전 잘 모르고 그렇죠. 예전부터 롯데 그러면 네. 롯데 카드는 쓰고 롯데 마트는 가는 가지만 저는 그 롯데 회사를 싫어했거든요. 아직까지 뭐 동생끼리 싸우고 뭐 또 형제끼리 싸우고 난리 부를 수 있고 있는데요. 저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는 이번에 삼성의 롯데 그런 전반적인 최근 어제 오늘 이 상황 이것만 좀 좁혀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삼성 시사점. SDI가 그 케미칼 사업부를 덜어낸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의견 주세요. 삼성 SDI 실적 중에서 대부분이 그 삼성 2차전지 투자하면서 계속 실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차전지에서 다 까먹고 있었거든. 계속 적자 나는 거 뭘로 메꿨냐면 근근히 케미칼 사업부에서 돈 버는 걸 갖다가 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돈 버는 걸 뛰어냈다는 얘기, 돈 버는 걸 팔아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SDI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그럼 SDI가 껍데기밖에 안 나면은 만약에 이제 누군가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삼성 SDI를 그러면 삼성에서 그냥 내비둘 거냐 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 봤듯이 이 삼성 SDI하고 삼성 예전에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에서 나왔던 삼성전자 SDI 합병 시나리오 이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좀 안타깝지만 삼성 SDI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시나리오죠. 네, 네.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합병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땡큐. 삼성 SDI 입장에서는 18이 막 나오는 왜냐하면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때도 그랬잖아요. 삼성물산 합병 때도 18이 막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그게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하지만 처음 듣는 표현인데 18 개나리 그죠? 개나리가 나오고 막 그 개나리? 예, 개나리가 어디 가서 새로 말을 배웠어요 요새? 아니에요. 입이 터졌나 이 사람이? 개나리가 나오고 막 십장생이 나오고 막 이런 그림이 십장생? 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찬성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엇이 사실은 이 그 삼성물산 편을 그 소액주주 편을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DI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사면은 안 되는 그러니까 2차전지 때문에 지금 SDI를 사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지 않나. 오히려 2차전지를 본다면 LG화학이 낫고 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장비단 업체들에 대한 쪽들이 훨씬 더 유리한. 왜냐하면 지금 설비 투자에 대한 쪽은 계속 업데이트 사이클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네. 그 뭐죠?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86%가 지금 다 리스라면서요. 그건 뭐냐면은 IT 제품하고 똑같아갖고 2년만 지나면 완전히 그냥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해서 배터리 갈려니까 28,000만 대를 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리스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비단도 마찬가지로 이 설비 투자하는 업체들이 계속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단 쪽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기차에 대해서 SDI에 대한 시각에 대한 쪽은 좀 변경을 시킬 필요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 생각을.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큰 틀과 그다음에 네. 개별 종목의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큰 틀의 전략상에서는 뭐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핵심이 되는 회사들에 대한 장기 매수 관점은 저는 바뀌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 SDI라든지 이렇게 지배구조 안에 들어가면서 뭔가 엮여갈 수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뭐 현대글로비스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삼성 SDI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의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단기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은 뭐 단기 급락에 뭐 매수를 해서 뭐 아주 짧은 뭐 이익이라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아 삼성 SDI가 말 그대로 빈 껍데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종의 대주주의 뭐 지배력을 높이는 데 쓰이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가버린다. 그 회사의 의미는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또 그 회사가 삼성전자 합병되게 되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 이슈로 뭐 단기 급락하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지금 뭐 삼성 SDI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됐고요. 그에 또 뭐 하락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 전략은 지금은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 거냐가 좀 더 핵심이 될 것 같고 저는 뭐 삼성 SDI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흘러간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나 저는 지금까지의 제 의견은 삼성 SDI도 그래도 이 배터리 쪽은 유지를 하는 쪽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아직은 장기 매수 의견을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 삼성 전기가 지난번에 돈이 있잖아요. 전기? 전기가. 전기가 뭘 다 팔아먹었어? 네. 지난번에 그 상장하면서 그렇게 들어왔던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전기가 저거 SDS 상장할 때 들어왔던 그 얘기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삼성전자 그룹에서 삼성 SDI하고 삼성, 그러니까 삼성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돈 버는 건 전자로 다 갖다 붙여요. LG는 특징이 뭐냐면 센스 있네. 돈 버는 걸 다 갖다 분사를 시켜버려요. LG는 계속. 형제들이 많아서. 형제들이 많아. 근데 삼성은 그게 형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한쪽으로 한 집안에다 몰아주는 그런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SDI가 내가 전자 입장이면 SDI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합병시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요.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전기의 역할을. 그냥 그 돈을 네. 갖고 다른 M&A를 할 수 있는 그 2조 정도 되는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전기에 대한 역할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도 좀 네. 얘기를 드리면. 네. 아, 이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교수가 얘기한 거, 우리 김정희 위원이 한 거, 다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죠. 예.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10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 높은 분이, 네. 저 높이 계신 분이 딱딱딱딱 하고 있는데, 네. 다 시나리오죠. 지금 네. 보면, 지금 증권사 애들이 보면 소설 쓴 애들이 난리 났어, 지금요. 네. 다음 주면 쏟아질 겁니다, 이게 앞으로. 네. 근데 제 의견을, 또 나름 제 의견들입니다. 네. 저는, 어저께랑 똑같은데요. 신의 한수라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딱 신의 한수인데, 저는 앞서 이제 오늘 머니트리 방송에서 짧게 얘기했는데,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으나 저는 아주 명확해졌어요. 어제부터요. 지금은 여전히 큰 틀에서 보면, 펀드멘털에 아무 상관 없다. 수급으로 가는 글로벌 시장에 같은 흐름을 가고 있다. 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나, 이건희 회장 그리고 그 전에 이병철 회장 시대랑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 여름에 엄청나게 엘리엇을 욕했잖아요. 그리고 완전 아주 무지막지한 사기꾼 같이 여겼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지금 늘 말씀드린 카라이칸 형님, 데이빗 아이 형님, 엘리엇 같이 그들의 말하는 행동한 투자가들이 욕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요. 어저께도 말했었잖아요. 삼성전자 이 돈 갖고 뭐하냐? 그거는 지금 관심이 둘 필요가 없고요.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어떻게 더 투자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선, 특히 행동한 투자 입장에서 보면 빨리 돈 된 일만 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약간 간접적인 게 들으면, 요즘 강남의 부동산에 제일 크게 물건 파는 애들이 삼성그룹이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부동산을 다 팔고 있어요 얘네들이요. 네, 사는 놈도 있죠. 여전히 서초동에 대만 집중한 거야? 아니죠. 있고 남을 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서초 사옥만 냅두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유유 필요 없는 걸 다 파는 거야. 있는 것도 네. 팔고 자기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팔고 네. 리스해하고 자기 들어가는 거가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 안 되는 걸 다 줄이는 거고 자기 돈만 되는 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요. 또 하나 어떻게 삼성전자 우선주를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상 최고가 흐름, 오늘 2,000원 모자라고 안 갔거든요. 네. 간다고 보는 게, 어저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보셔야 돼요. 11조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삼성전자 우선주를 55% 비중을 샀어요. 네. 근데 저는 어저께 그때까지는 저희 방송할 때까지는 자세히 문맥이 안 나는데 집에 가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야, 대단하다는 얘기하는데요. 프리캐시플로의 30에서 50%를 3년 동안 쏘겠다고 얘기했죠.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이거 엄청나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는 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셨어요? 우선주를 왜 사는지? 못 봤어요. 우선주에 대해서 지적을 딱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컨퍼런스 하면서. 10% 이하 떨어지면 계속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한 거예요. 삼성전자 구조랑 우선주 10%, 90%를 가야 돼. 근데 이미 지금 90% 넘나들거든요. 네. 계속 같이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면 저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 그런 데가 또 하나 있는 게 절묘하다고 보는 게, 저는 어떻게 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거랑 삼성전자가 이거 어저께 누가 한 게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최고위층이. 네. 절묘한 게 지금 보세요. 5개 업종을 구조조정한다 그러죠. 화학 얘기 별로 안 났잖아요. 네.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야 우리 네. 너희들 더 먹고 떨어지라는 거잖아요. 먹고 떨어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을 벌고 안 벌고 간에 삼성은 정부 방침판이죠. 정부에서 말하는 주주 친화 정책하죠. 다 받아주는 거고, 특히 외국인 기관 투자 같이 하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어저께 그저께 이사장 그만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연금 본부장, 그 기금운용 본부장도 그만둔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요. 네네. 연임이 안 돼갖고 지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죠. 다만 만족을 못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희 회장이 일어났을 때 뭐라 할지 모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30년을 보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면 돈 안 되는데도 막 투자를 해야죠.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대학 나고 미국에서 학교 났지만 정확하게 미국식 경향에 따른 거지 금 이거죠. 경향. 그리고 그거를 딱 보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엄청 욕하는 거죠. 이 정책을. 그렇지만 지금 미국 2, 3년 동안 돈의 힘으로 끌고 왔던 행동한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대로 걔네들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들 욕했지만 저는 카라이칸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재벌들이요. 네. 언론은 막 돈 받으니까 막 욕을 하지만 그렇게 욕을 했으나 지금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거고 그게 바로 2년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억나죠. 삼성전자 이런 자사주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게 기억나죠. 그 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딴 그룹들은 지금 어찌 보면 빨리 쫓아가야죠 이거를. 근데 딴 그룹은 돈이 없어서 못 쫓아가는 게 답답하죠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 지금 우선주는 더 간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이거. 그래서 이거 사상적 효과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갔다고 봐도 맞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큰 그림에서 좀 보셔야 되겠다. 그런데 어저께 하루는 몰랐는데 이틀까지 올라가니까 다른 주식들이 지금 싹 죽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시장이 또 무서운 판이 왔다 라고 보고 있고 전 외국인이 살 거라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거. 계속 살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저도 소수견이죠. 뭐 아무도 다 왜냐면 말하고 떠드는 게 그동안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때렸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은 자사주 매입 구간에 대한 쪽이 있었지 자사주 소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사주 소각까지 해버린 데는 거니까 외국인이 과연 때릴까? 그리고 그 규모가 3배가 평균 규모에 비해서 넘기 때문에 저도 업사이드 쪽으로 그때 소각이라는 걸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자사주 소각 아까 말하다가 또 두수가 없어서 까먹었는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또 절면수예요. 네. 대주주장에서는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또 절변수가 여기 다 담겨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다른 그룹들을 내가 쫓아가고 싶으나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한화. 왜냐하면 이제 경영권 승계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쪽이 네. 한화, 롯데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경영권 승계 하나는 결정적으로 현대. 없는 게 있어. 현대. 하나는 네. 돈이 없어. 돈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삼성한테 네. 물건을 받아갔잖아. 네네. 받아갔고 롯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회장님의 뜻에 모르죠. 네. 회장님은 딴소리 할지 아무도 몰라. 이 딜을 자체가. 네네. 회장님 나중에 또 자기 이긴 다음에 야 너 동생 너 차라리 너 네 멋대로 왜 했어? 이거 한마디 나올 줄 몰라 이거. 그 아무도 모를 판이야 지금요. 근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삼성그룹은 완전히 한 수를 뒀어요 이거. 그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나중에 우선주랑 본주랑 합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합칠 수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우선주의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합병 비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우선주 두 개 합쳐봐야 별로 이제 자신들의 자사주 비율이 안 올라갔는데 가격 이렇게 띄워놓고 둘이 합쳐버리면 네. 그 대주주의 지분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충분히 뭐 네. 그 금융공학적으로 고려돼서 지금 우선주 쪽의 비율을 높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있고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외국 언론을 많이 봐서 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피디님이 계속 우리 놀고 있는 김종인 의원님을 잡고 있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전 시나리오거든요. 네. 저는 이거 완전히 그 미국 애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지금 이거냐? 그거는 왜냐하면 그동안 재판 걸리고 국민연금 갖고 대항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굴 면목 살려주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삼성전자 요구할 때 얘기하는 게 항상 또 하나 있었죠. 말도 안 된다고 계속 부인했던 거. 그 가능성이 아까 이거 다 시나리오잖아요. 네네. 아까 삼성전기 삼성 에티 얘기했다. 지금 저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있잖아요. 영업회사랑 지주회사 나뉘는 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 요번에 그 가능성을 떠나서 외국인들이 요구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흥미로울 수 있다. 지금 이 주식이. 특히 외국인 매매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됐는데 그 얘기해 주세요. 중국 정책.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죠. 일단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그림으로 확인만 한번 해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제로투세븐의 중국법인 매출액이거든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알리바바 쪽을 이용을 해서 그 티몰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체 매출의 한 12%에서 한 15% 정도가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었든 어쨌든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풀리면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종목이 바로 이제 아가방인데 아가방은 실제로 중국 매출보다는 랑시라고 하는 대주주 지분 네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얘네가 이제 중국의 매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 자체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일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으로 분유 수출이 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 비잉베이드라고 하는 그 기업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실체들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실체가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또 이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실적이 네. 나오는 것과 실제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산하제한 정책 풀렸다고 해서 이들 종목이 계속 간다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실체가 있는 종목군들이 확실히 실체를 갖추면서 좀 더 성적을 쌓아나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네. 종목에 대한 단기 관점은 뭐 조금 더 오를지 모르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조정시에 사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라는 거죠. 이번에 13.5 그러니까 13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여전히 친환경, 바이오, IT와 같은 이런 핵심 그러면, 기술들에 네.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갈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몇 개 없다라는 점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갈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IT 부품 쪽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화면 잠깐 좀 잡아주시겠습니다, 비대님. 제 화면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로투 세븐을 일주일 전에 얘기했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이번에 11, 11 사이버 쇼핑 때 해외 직구에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나는 거가, 네. 애기용품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좋다 이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N파밀리라는 그 분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포들도 제일 좋아하는 게 N파밀리거든요. 아까 여기 딱 어떤 분은 아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 N파밀리를 만드는 회사가 미드 존슨이에요. 이게 오늘 거거든요. 이게 1년치인데요. 이게 보면 오늘 3.79% 올랐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탑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그 유모차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 좀 있고 또 유모차 만드는 중국 회사들이 있어요. 네. 센첸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상해에는 후광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니까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로투스분 전 개인적으로 선호하나 이렇게 올라간 건 그냥 생큐일 뿐이다. 라는 점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N파밀리랑 시밀락이 여전히 중국 사람들을 선호하는 브랜드다.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길게 또 김정희 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저께 그 얘기 좀 해보죠. 누구죠? 우리 훈이 과장이 패션 얘기했잖아요. 여성 패션. 네네. 그 듀얼 모조 에스핀 대연. 네. 대연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 네. 1호점에 대한 쪽을 오픈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펑리미안 여사가 한국을 방문을 할 때 네. 입었던 옷이 바로 모조 에스핀. 아, 그랬어요? 난 그 몰랐네. 모조 에스핀입니다. 네. 듀얼 중국 1호 매장이 이제 오픈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10월 30일 날 네.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듀얼 브랜드 매장이 오픈이 됐는데 이제 조닝이라고 하죠. 우리 조닝이라는 말을 배웠죠. 저 누구죠? 그 화장품. 저 누구죠? 형님. 그 형님. 바뀌었어. 예, 개성 형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배웠는데 네. 이 조닝에서 그러니까 네. 코디안 오픈 당일 조닝 내 매출 2위를 기록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네. 듀얼 같은 경우는 모조 에스핀보다도 또 위급의 또 브랜드거든요. 이게 수입 명품관에 들어갔대요. 모조 에스핀 자체가 네. 수입 명품관의 매장을 열어서 여사님의 이분이 입지적 우위를 점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내년 중국 내 핵심 유통망의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대연의 이제 듀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네. 지금 보게 되면 수입 명품관에 네. 입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보면, 유가가 있잖아요. 오늘 좀 네. 약간 좀 반등하는,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유가는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만든다를 떠나서 얘기 나지만, 또, 이런 얘기까지 있다. 크루드 오일. 제 말 좀 잡으세요. 보면, 미친 듯이 대시한다는 거예요. 35달까지. 30까지 대시할 가능성. 제 화면 좀 잡으시고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뻔한 얘기가 또 나온 게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좀 보여드리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위치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드리고 다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이유인데요. 그중에 예를 들어보면 이란에 대한 문제를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란 네, 분명히 얘기해야겠고요. 그걸 엄청 강조해. 아, 두 번째는요. 그리고 재고가 있죠. 재고 문제. 제가 또 좀 더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있죠. US 쉘게스가 언제라도 다시 펌프질할 수 있다. 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쉘이 근데 계속 뽑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생산량의 85%가 그 대부분의 생산량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초기에? 그게 이제 대부분 뽑아내기 있지.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쉐일의 한계가 금방 올 거다 뭐 이런 또 분석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월드 디맨드예요. 전 세계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경기가 별로. 경기도 그렇고 자동차만 하더라도 자꾸 친환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석유, 화학 이쪽에 대해서 여전히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보게 되면 네. 거래소가 이제 살만한 입장이 살만한 종목들이 있는가에 네. 대한 부분에서 이제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증권 보험 네. 뭐 쏘쏘하죠. 네, 네. 그냥 쏘쏘하다. 네, 네. 라고 볼 수 있고 철강 네. 여전히 중국 공급 과잉 어떻게 말씀드렸잖아. 네. 미친 듯이 슬럼프하다. 그럼 보셨죠? 기억나죠? 예예. 예. 네. 그 언프리시던트. 예. 3억 지금 보게 되면 3억 톤 정도가 예. 아, 생산량의 3억 톤 정도가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네. 8천만 톤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영국 가서 뭐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겠고요. 네. 신일본제철이 어제 순익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했는데 순익을 네. 발표했는데 네. 중국발 과잉 때문에 순익이 16%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또 뭐가 있냐면 신일본제철의 연간 실적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철강업 신일본제철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 제철이야 뭐 용 빼는 제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똑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좀 처져 있다. 네. 화학 보면은 유가가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로 가는 게 아니라면 네. 현재 상황에서는 제품 가격이 다 떨어지겠죠. 네. 그죠? 수요가 늘어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익이 여기서 더 증가할 것이냐 현재 단에서 네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자동차인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한번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밀리고 있는 현상에 대한 쪽이 나타나죠. 지금 중국이 미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상하이 GM 우링, 네. 폭스바겐, 네. 그다음에 이치 폭스바겐, 네. 창안, 그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1등이었거든요. 네네. 현대차가 1위였는데 이게 밀렸습니다. 6위로. 그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 밑에 15위로 가 있는 거고요. 밑에 네네. 뭐 둥펑, 닛산, 포드. 그러니까 중국 그 자동차 창안 같은 경우는 아예 합작회사도 아니죠. 네. 그죠? 창청 치처 같은 경우도 역시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그 자체 차를 만드는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동차 가격이 우리나라의 절반값에 네. 대한 쪽이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네. 얘네들이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 자동차도 지금 그렇게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썩 좋아 보일 만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장기적으로 네. 아닌 상황. 네. 조선이나 뭐 건설 이런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 최근에 이제 탐방 보고서를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태양광 쪽에서 좀 돌아가고 있다. 그 탐방 같은 건 얘기해줬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쪽이 그나마 이제 바닥에서 꿈틀거리고는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그 이끌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그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네. 이런 걸 하는 기업만이, 네. 주가에 대한 흐름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시장에서 할 게 뭐 있니? 네. 여전히 중국이죠. 네. 우리가 봐야 될 건 중국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하자고. 네. 관심법을 한번 해보자고. 눈을 감고. 기운법. 내가 잘하지. 내가 중국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네. 딱 눈을 감고 중국의 기운을 느껴보게 되면 네. 어저께 이제 잠깐 방송하기 전에 잠깐 이제 인사하러 술자리에 인사만 하러 갔었는데. 잘 술 마셨어? 술을 마군가. 그러니까 아니죠. 어떤 회원님 여기 시청자분이 이러잖아. 이 교수님 술 마신 듯. 이게 맞네. 술은 안 마셨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눈 뜨라고. 눈 뜨라고. 눈이 작아서. 아. 눈 뜨라고. 근데 이제 눈 떴지만 이제 눈을 다시 한번 감아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 닮아가네? 눈 감으면 주식이 보인다 꺼네.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내가 분명히 한국 회사에서 물건을 사서 납품을 중국에다 퍼뜨리면 네. 나도 돈을 벌겠지만 네. 누가 돈을 법니까? 네. 한국 회사도 돈을 벌겠죠. 네. 그럼 내가 이거를 갖다 사다가 그냥 파는 거는 1차적인 이득을 노리는 거지만 네. 내가 한국 회사에 지분을 투자해. 네. 그러면 지분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는 물건도 갖다 팔고 네. 팔아서 돈 벌고 네. 그다음에 지분 가치로도 돈을 버는 그렇죠. 양박으로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러면 최근에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뭐 중국에서 어디서 타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뭐 MOU 한 장 갖고 날아가는 놈도 있지를 않나. 20년 만에 다시 유행하잖아요, MOU가. 그러니까 20년 예. 만에 지금 MOU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예. 그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예. 그런 기업들의 진짜 이제 진통을 가려내야 되는 게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코스피 기업들,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에 네. 대한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지분이 들어왔는데 조정받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실적이 나오면서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종목군별로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들어오는 유커만을 기다렸는데 네. 들어오는 유커가 아니라 관시를 지분을 투자 받는다는 거는 관시를 형성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관시를 형성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유통망을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을 우리가 좀 상당히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네. 저는 저는 시장을 이렇게 뭐 좋게 보지도 않고 아주 뭐 그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저는 그냥 시장 있는 대로 보는 성격을 보장하잖아요 자기가. 네. 지금 시장은 저는 최근 들어서 한 달 두 달 사이 제일 명확히 보여요 지금은.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딱 하여튼 제가 반응하는 미국적인 논리 미국식 경영학의 논리대로 그 투자자의 논리대로 가는 판이에요. 근데 보면 딱 이거죠. 이거죠. 삼성은 부동산을 팔았단 말이죠. 어떻게 돼요? 팔고 있고 막 이런 건데요. 현대차는 부동산을 뭐 늘렸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어떤 곳은 삼성이 버리는 물건. 아, 죄송합니다. 버리는 건 아니죠. 다만 삼성은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판에 집중하기 싫은 걸 던졌어. 그러면서 다 그런 거야. 아파트에서도 다 그 물건 내놓으면 또 이렇게 가져가다 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야, 주는데 이게 잘못도 아니잖아. 훅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딱 파는, 그럼 왜 올라가느냐? 삼성이 돈을 벌어서 올라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 회사. 외국인은 돈이 많이 있는 놈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네. 돈이 많이 있는 거. 현금을 많이 쌓아둔 회사 있죠. 쉽게 해서 네. 이거죠. 우리 보면 맨날 신문이나 이렇게 언론 보면 이런 거 있죠. 뭐 30대 길이면 뭐 700조로 쌓아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걸 장담은 안 하지만 제가 경험상 보면 제 경험상 보면 아마 다음 주면 증권회사에 제가 그런 거 맞히죠. 네네. 현금 보유 많이 하는 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 리스트 뜰 겁니다 지금은. 그런 애들이 타겟이 될 거예요. 항상 보면 외국인 애들이나 기관이 이렇죠. 야 삼성도 하는데 너 안 하니? 이게 딱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안 되는 사업 접는 애들 있죠. 네. 걔네들이 타깃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애들이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 나름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그런 흐름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소형주가 그래도 훨씬 낫죠. 중소형주는 네. 뭘 하느냐? 중소형주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관련된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거죠. 또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의 테마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비웃어요. 에? 하 형님 그게 얼마나 미국에서 팔린다고요? 하는데 하는 애들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방송을 제가 한 7시 몇 분때 6시 때 방송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인바디 밴드를 얘기하네. 어떤 출연자가 나와서. 그러면서 이게 뭐 잘 팔릴 것 같다네. 속으로 아 나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작가한테 그랬어. 쟤 좀 부르지 말라고. 아, 진짜로. 네. 인바디 밴드가 팔리면 얼마나 팔리겠어요. 네네. 솔직히. 네. 다만 그 부분을 저희는 세 달 전부터 얘기했죠. 물론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애들이 오늘도 마찬가지. 저도 차고 있잖아요. 그제부터 차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받아다가. 네. 지금 다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지금 연말에. 연말 쇼핑은 다 이거에 몰려있어요. 지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주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주기가 막 나와요 지금. 그래서 핏빛이나 이런 것들 핏빛 좌번 이런 것들 있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런 애들이 막 세일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요번 올해 얼마나 팔리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거기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래요. 그런 인바디나 그런 거 그런 몸에 장착과 웨어러블 헬스 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커넥티드 제가 딱 아이센스 이런 게 올라갈 거라고요. 아이센스. 딱 보니까 아이센스를 보려 했더니 오늘 어저께부터 내가 이건 기운법이거든요. 아이센스를 갖고 이거 좀 되겠거니 했더니 오늘 오르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역시 기운법이 통하라 했더니 그건 아니었어. 신한금에서 레포트가 나왔더라고 오늘. 오늘 그것 때문에 오르거든 이게. 그것 때문에 오르는데 저는 그거 딱 장기적으로 보면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헬스케어 기기 있죠. 그리고 로봇 한참 여사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동네에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일산 쪽 가시는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일산 쪽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일산 여기 일산 그쪽 화정 이런 쪽에 계시는 분 1번 한번 여기 그 시청자 한번 쳐보세요. 일산 쪽 가시는 분요. 일산이요. 일산 쪽. 그러시면 오늘 내일 언제까지 하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지금 밥 먹고 어디 가냐면 거기 가고 있어요 지금요. 킨텍스 있죠? 킨텍스? 킨텍스 그거 있죠? 일산 쪽에. 저는 차가 없어서 못 가요. 너무 멀어갖고. 거기 보면, 로봇 산업 요번에 엑스포래요, 지금요. 그래서 세계 3대 엑스포라네, 이게. 로봇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보면, 우수기술, 아까 그, 여기 기사 보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보면 제일 마지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중국은요, 아무리 이 정책을 하더라도 애가 안 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30년을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중국이요? 어떻게 됩니까? 기사에 난 얘기예요. 사람 숫자만큼 로봇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저께 또 중요한 얘기 했죠. 슈미트 회장, 구글의 슈미트 형님 왔잖아요. 철강이 그러면 잘 되겠네. 왜요? 아, 써야죠. 아, 네? 냉이한 간판? 네. 슈미트 회장님 어저께 그랬잖아요. 5년에 로봇 머신러닝 한다고다. 그죠? 머신러닝.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하여튼 딥러닝이랑 그런 것 좀 보셔야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제 관측법은 요새 어디에 쏠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터파크 홀딩스. 예, 이런 거죠. 예,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거 있고, 그, 오늘도 어저께 또 올랐거든요. IMAX가요. CJ, CJ 이런 것들 있죠. 예? 지금 하여튼 스타워즈 이런 거 쳐보시면 난리 났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 실적이 뭐가 좋아지겠어요. 실적. 지나가면 실적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 IMAX가 아닌데.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실적이 아니라 그런 큰 틀에서는 돈의 힘. 삼성이 보여준 돈의 힘. 그리고 투자자의 눈치 보이는 거야, 눈치. 아, 형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재용 부회장도 거기 카라이칸 앞에서 형님이 뭐 그래야지 자기가 어떻게 뭐라 그래. 이름도 넘은 할아버님들한테 돈도 많고 이학년도 있는데 형님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고기 안에 그 또 하나는 해외 그런 흐름, 트렌드 그거 두 개로 지금 답은 거의 90% 설명된다고 보고 있어요. 90%. 저는 그렇게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저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끝나셨어요?